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이송미, 그림 남궁선화의 장 앙리 파브르입니다. 파브르는 어릴 때부터 곤충을 매우 좋아했고 관찰하기를 즐겼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며 학교에 다녔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지요. 스스로 완벽한 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관찰을 계속했던 파브르는 30년에 걸쳐 10권의 곤충기를 쓸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곤충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연구를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장 앙리 파브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브르, 좋은 아침, 빨리 일어나야지. 아침해가 오늘도 나에게 제일 먼저 인사했어요. 햇살은 언제나 인사를 먼저 건네는 친절한 친구예요. 들판의 새도 꽃도 풀도 벌레도 내게는 모두 좋은 친구예요. 내 이름은 장 앙리 파브르. 1823년 겨울에 프랑스 남쪽 생네옹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동생이 태어나자 부모님은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되어 나를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맡기셨죠. 내가 4살 되었지요. 부모님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건 슬펐지만 풀벌레, 새, 풀, 꽃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파브르, 잘 시간이야. 자장가 불러줄게. 저녁 인사를 건네는 친구는 풀벌레예요. 녀석은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 나를 포근하게 재워주지요. 7살이 되어서야 생네옹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나를 피에르 선생님의 작은 학교에 입학시키셨지요. 학교가 얼마나 작은지 선생님 집에 거실이자 부엌이 교실이었어요. 우리는 닭이며 거위, 돼지를 교실 안으로 꿰어들이곤 했답니다. 교실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지만 우리는 신이 났죠. 공부는 뒷전이고 동물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글자를 알게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동물 그림책을 사주셨거든요. 동물 그림 아래 녀석들의 이름이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글자가 신기하게도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물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글자를 익혔지요. 나는 점점 책에 빠져들었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즐거웠어요.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국립 끝에 부모님은 오리를 기르기로 하고 내게 오리 돌보는 일을 맡기셨지요. 오리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일은 신나는 놀이였어요. 오리가 물을 먹는 동안 달팽이, 무당벌레, 딱정벌레를 잡으며 놀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반짝이는 금풍뎅이를 발견했을 땐 정말 기뻤어요. 달팽이에 빈 껍데기에 담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죠. 보석처럼 빛나는 돌도 찾아냈어요. 주머니 속은 금세 보물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꾸지람만 들었어요. 돌 때문에 주머니가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 눈엔 돌들이 전부 신기한 보석으로 보였는걸요. 한 번은 산에서 새 둥지를 찾았지 뭐예요. 둥지 안에는 새 알이 6개나 들어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를 꺼내들고 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지요. 파브르, 검은 딱새의 알이구나. 어디서 찾았니? 어미새가 슬퍼하겠구나. 그때서야 나는 어미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알만 보고도 새 이름을 척척 알아맞히는 목사님도 놀라웠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새나 곤충의 이름을 모두 알고 싶다고 생각했죠.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죠. 레몬 장사도 했고 철도 공사장에서 무거운 돌과 나무도 날랐어요. 품삯이 너무 싸서 끼니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빵 살 돈으로 책을 사서 읽으며 혼자 공부했어요.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행복했답니다. 쉬는 날이면 숲에 가서 나무와 풀을 보고 새소리, 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자연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지요. 그때 아비뇽에서 사범학교 학생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비를 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입학시험을 보았고 단번에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하길 정말 잘했죠.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과학이 재미있었어요. 3년을 다녀야 하는 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숲에 가서 풀벌레들을 살펴보곤 했어요. 한 달 월급을 다 털어 절지동물의 자연사라는 책을 사서 곤충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러다가 레옹 뒤프르라는 곤충학자가 쓴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비단벌레 노래귀벌이 비단벌레를 자기 애벌레의 먹이로 삼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뒤프르는 벌침을 맞고 죽은 비단벌레가 한 달이나 썩지 않은 이유가 벌침에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부제침이라고? 정말일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비단벌레 노래귀벌이 없어서 비슷한 종류인 흙 노래귀벌을 선택했어요. 흙 노래귀벌의 먹이는 바구미예요. 벌침을 맞고 죽은 바구미를 잡아 한 달 넘게 관찰했죠. 그러나 바구미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흙 노래귀벌은 마비되는 침을 놓아 바구미를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애벌레의 먹이로 주었던 거죠. 레옹 뒤프르의 연구가 틀렸다니. 나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벌침의 비밀을 캐낸 사람이 되었죠. 말할 수 없이 기뻤답니다. 노래귀벌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썼어요. 시골 선생님이 곤충을 연구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랐지요. 프랑스 학사원에서 주는 상까지 받았어요. 뒤프르 선생은 잘못을 바로잡아주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유명한 학자인 다윈도 최고의 관찰자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뿌듯했죠. 이때의 곤충학자들은 주로 죽은 곤충을 모아서 분류하는 식으로 연구했어요. 곤충을 죽여 등에 핀을 꽂아 상자 속에 늘어놓고 종류를 분류하고 해부도를 그리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살아있는 곤충들의 생생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거든요. 곤충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집을 지을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곤충의 세계는 알려진 게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요. 나는 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최초의 탐험가가 되기로 했어요. 마침내 시골 오랑주로 이사했어요. 곤충만 관찰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여름이면 오랑주는 온통 꽃과 곤충으로 뒤덮였어요. 나는 큰아들 줄과 함께 하루 종일 집 근처의 풀숲에서 지냈어요. 겨울에는 여름에 관찰한 것을 정리하고 곤충들의 겨울 나기를 조사했어요. 이렇게 새로 알아낸 것들을 글로 써내려갔죠. 책으로 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겨우 16살이던 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쥘은 곤충에 대한 책이 세상에 나오기를 무척 기다렸죠. 벌, 쇠똥구리의 관찰을 함께 했으니까요. 나는 충격을 받아 폐렴까지 걸렸어요. 거의 죽을 뻔했지요. 간신히 병이 나은 후에야 곤충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었어요. 새로 발견한 벌에는 특별히 쥐의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곤충기에 첫 번째 책이 쓰여졌어요. 나는 평생 곤충기를 이어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때가 1879년, 내가 56살 때랍니다. 다시 이사를 했어요. 주변에 집이 거의 없는 세린양으로요. 그곳에 아르마스, 황무지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잡초만 우거진 곳이었지만 곤충들의 천국이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고 곧장 정원으로 나가 풀숲을 돌아보며 곤충들을 살폈어요.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2층에 있는 서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낮이 될 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채집한 곤충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가끔은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으므로 곤충들은 집 안으로 마음껏 드나들었고 벌들이 집안 곳곳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곤충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행복했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연구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해요. 참고 기다리며 며칠씩 지켜봐야 하거든요. 산 누에나방과 솔라방의 연구는 8년, 쇠똥구리 연구는 40년이나 걸렸지요. 그 가운데 내가 제일 오래 관찰했던 곤충은 벌이에요. 벌은 많은 알을 키우기 위해 육각형 모양의 방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요. 육각형은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방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이거든요. 벌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벌을 관찰하기 위해 며칠씩 벌집 주변을 지켜보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경찰에 끌려갈 뻔했어요. 이웃집에서 도둑으로 오해해 신고해버렸거든요. 허름한 차림새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며칠 동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계속 끈질기게 곤충을 관찰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말벌은 멋진 집을 어떻게 지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무 섬유를 씹어 침으로 뭉쳐 죽처럼 끈적한 집의 재료를 만든다. 두 번째, 입에서 재료를 뱉어서 스펀지 같은 바깥벽을 먼저 만든다. 세 번째, 바깥벽을 만들면서 집 안에도 동그란 모양으로 방을 쌓아간다. 네 번째, 동그란 방이 서로 맞물리면서 육각형 모양이 된다. 다섯 번째, 여왕벌이 방마다 알을 낳는다. 여섯 번째, 알이 깨어나 애벌레가 되면 일벌들이 먹이를 주면서 기른다. 관찰할 때는 언제나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두 줄 무늬 배벌의 비밀은 꼼꼼한 성격 덕분에 알아냈죠. 두 줄 무늬 배벌은 애벌레 때 땅속에서 지내는 곤충이에요. 그럼 두 줄 무늬 배벌의 애벌레는 땅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요? 여름 내내 관찰해서 마침내 알아냈죠. 두 줄 무늬 배벌이 풍뎅이를 잡아 땅속의 벌집에 갖다 놓으면 알에서 깬 애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풍뎅이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23년 후 정원의 흙을 옮기다가 두 줄무늬 배벌의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흙더미에는 애벌레 먹이도 있었어요. 바로 로즈 체이퍼 풍뎅이의 애벌레였죠. 흙더미 하나도 꼼꼼하게 살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을 늘 꼼꼼히 살펴야 한답니다. 곤충을 관찰해보면 정말 영리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곤충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거든요. 한 번은 아들 폴이 물었어요. 송장벌레들은 어떻게 자기 덩치보다 몇 배나 큰 두더지나 쥐의 시체를 땅속 집으로 옮겨 먹이로 삼을 수 있어요? 실험을 하기로 했죠. 관찰로 알 수 없을 때는 실험을 해보면 좋거든요. 송장벌레의 먹이가 될 죽은 두더지를 여러 마리 얻었어요. 먹잇감을 땅에 묻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송장벌레를 관찰하면 될 거야. 딱딱한 벽돌 위에 먹잇감을 놓아두거나 공중에 매달았죠. 송장벌레는 먹잇감을 부드러운 땅으로 옮겨서 묻을 만큼 영리했어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 곤충의 본능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왕 공작 나방을 연구할 때도 그랬죠. 아빠 올라와 보세요. 참새만큼 큰 나방이에요. 방 안에 가득 찼어요. 폴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니 서재 가득 커다란 왕 공작 나방 수컷들이 퍼덕이고 있었어요. 낮에 잡아두었던 암컷의 철망 상자 주변이었죠.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 어둠을 뚫고 날아온 거예요. 아빠, 수컷은 암컷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어두운데? 그로부터 3년 동안 폴과 함께 왕 공작 나방을 연구했어요. 여러 번 실험한 끝에 우리는 수컷이 암컷의 냄새를 맡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나 그 냄새가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미래의 곤충학자가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가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된 후엔 손자, 손녀들이 연구를 도왔어요. 붉은 병정개미 연구는 손녀 루시와 함께 했답니다. 할아버지, 개미는 자기들이 갔던 길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루시는 나보다 더 열심히 개미를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가 나에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개미 길에다가 돌멩이를 줄지어 세워놨어요. 루시가 개미를 관찰하면서 개미의 길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루시와 나는 며칠 동안 개미가 어떻게 길을 찾는지 실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알아냈죠. 개미는 자기 눈으로 본 풍경을 잘 기억했다가 길을 찾는 거였어요. 곤충기는 이렇게 가족의 도움으로 쓸 수 있었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은 적도 있어요. 쇳덩구리처럼요. 사람들은 쇳덩구리가 굴리는 둥근 똥구슬 가운데에는 쇳덩구리 알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또 쇳덩구리는 서로 도와 똥구슬을 굴린다고도 했지요. 두 가지 모두 사실일까? 나는 궁금했어요. 양치기 소년에게 쇳덩구리를 지켜봐달라고 했죠. 어느 날 소년이 똥구슬을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똥구슬은 공처럼 둥글지 않고 서양 배처럼 한쪽이 짤록했어요. 또 똥구슬 가운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잘록한 부분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똥구슬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두 마리의 쇳똥구리가 똥구슬 하나에 붙어있는 건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똥구슬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이란 것도 알아냈죠. 예로부터 내려오던 말들이 모두 틀렸던 거예요. 나는 언제나 직접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만을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곤충의 신비를 조금씩 밝혀낸 거예요. 곤충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곤충기를 계속 편했어요. 곤충기는 보통의 자연 관찰책과 많이 달랐어요. 딱딱한 사실만이 아니라 내 어릴 적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야기까지 쓰여 있었거든요. 내가 아이들 이야기를 쓴 것은 아이들이 나보다 훌륭한 관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이의 눈으로 곤충을 보려고 노력했지요. 곤충기는 28년 만에 완성되었어요. 벌, 개미, 매미, 쇳똥구리, 거미, 송장벌레, 나방, 전갈, 송충이, 딱정벌레. 마지막 10번째 책은 84살 때 나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곤충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쓴 곤충 이야기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곤충을 연구하고 책을 내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1910년 4월 3일 아르마스의 작은 정원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친구들이 나와 곤충기를 위한 행사를 열어준 거예요. 파브르의 날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꽃마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답니다. 행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곤충기가 널리 알려졌어요. 갑자기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외국에도 번역이 되었지요. 나는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훈장도 주었고 마을엔 동상까지 세워졌지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어요. 왜 딴 곳에서 작은 곤충만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힘들지 않았나요?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곤충을 관찰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곤충들의 놀라운 세상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좋았답니다. 힘들 때 날 위로해 준 건 언제나 곤충 친구들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할 친구가 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곤충기는 나와 친구들의 행복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